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이쁜 해피데이 친구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겠죠? 승리는 나의 것, 나의 것이다. 와! 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오늘 새 찬양 속에서 알아볼 수 있을 듯한데요. 함께 승리는 나의 것 새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구나. 정말 신기하네요.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말이에요. 바로 누가 주시는 걸까요? 뭐라고요? 그래요, 맞았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는 나의 것. 그래요. 캥거루는 아랫배 앞에 육안항이 있어요. 새끼 캥거루는 엄마의 육안항 속에 있는 젖꼭지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자라는데요. 오직 엄마의 육안항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때 가장 안전하고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알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성경책이 이미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구약에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우리 친구들 성경의 한 중간 부분에 있는데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시편 118편 8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시편 118편 8절 말씀. 아멘. 의미는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어린이, 우리 친구들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아 주시는 그런 멋쟁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여러분의 구주라면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적이 없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돌보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캥거루를 떠오르면서 학교에서나 교회 또는 다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평안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이 시간 지난주 함께 들어보았던 나갔네 나갔네 이 찬양 듣고 2부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120. 선생님이 이번에는 숫자 120을 준비했어요. 호주 이야기는 숫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네요. 옛날에는 호주가 풍요로운 나라여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돕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대한민국이 도움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이런 한국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또 이 숫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동안 영어 버전 스톱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20년 전에 120명의 선교사를 조선, 지금으로는 한국에 보내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이제 12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풀렸나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호주 교회에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심지어 불교나 무슬림들의 모임 장소로 팔고 있대요. 호주의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께 부탁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주었으니 이제는 한국에서 호주로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 시드니에만 400여 개의 한인교회가 있는데 많은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호주의 교회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일학교가 세워져야 해요. 교사들이 교육을 잘 받고 헌신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들에게 좋은 자료들을 주어서 주일학교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해요. 주일학교를 통해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호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보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교사 훈련을 통해 교사들이 잘 세워지게 해주세요. 또 주일학교를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가 되어라. 우리 함께 찬양 듣고 코리 텐 붐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코리 텐 붐, 사람 먹자 편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코리를 통해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시편 46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의 말씀처럼 주님의 능력을 믿자고요. 오늘은 제2장 행복한 가정 이야기로 코리텐붐 시작해 볼까요? 코리아 준비됐니? 우리 가자. 코리의 아버지는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괴종시계와 손목시계를 수리하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부품을 찾으러 암스테르담에 가야 했어요. 코리의 아버지는 아래층에서 코리를 기다렸어요. 위층에서 배씨는 비누로 코리의 얼굴과 손을 씻어주었어요. 또한 코리가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을 봐주었고요. 아버지와 함께 암스테르담에 갈 때는 잘 차려입곤 했어요. 예, 코리야, 오늘 참 산뜻하게 차려입었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자, 손을 내밀어 보렴. 그래, 이제 같이 가는 거야. 그들은 기차로 갔어요. 코리는 창문 쪽에 앉는 것을 좋아했어요. 너무나 볼 곳이 많았거든요. 코리는 먼저 도시의 집들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으리으리한 저택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소떼와 양떼가 있는 초원을 보았어요. 30분쯤 지나자 벌써 암스테르담의 집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암스테르담의 중앙역은 Y라고 불리는 물가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많은 배들이 있었어요. 첨탑의 꼭대기에는 긴 쇠막대가 꽂혀 있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볼수 있었어요. 그 수막대에는 두 개의 움직이는 팔이 달려 있었고, 그 팔을 하늘을 향해 있었는데, 정오가 되면 그 팔들이 아래로 내려가곤 했어요. 중앙역에서 다행히 좋은 자리를 잡으면 그곳에서도 그 광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시계 부품을 파는 가게를 들르고 난 후에 코리아 아버지는 그것을 보러 가곤 했어요. 가게에서 아버지는 시계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샀어요. 그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유대인들이었으며 코리의 아버지의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그 가게의 주인들은 항상 코리에게 사탕을 주곤 했어요. 집에서는 사탕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코리가 그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달콤한 사탕을 좋아하죠? 코리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빠와 외출할 때마다 기대가 되겠는데요?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도 주위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럼 잠시 우리는 깊고도 넓도다 어린이 구원 찬송 듣고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보아요. 아버지는 정오까지는 중앙역으로 꼭 돌아와야만 했어요. 텐붐 가족의 집에는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특별한 괴종 시계가 있었어요. 코리는 호리의 아버지가 소산하는 모든 시계들은 그 시계로 시간을 맞추곤 했어요. 하지만 암스테르담의 그큰 시계는 훨씬 더 정확했어요. 두 개의 팔은 정확히 12시에 아래로 내려갔어요. 코리의 아버지는 그 광경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돋움을 했어요. 그 팔들이 휙 하고 아래로 내려갈 때 아버지는 시계를 쳐다보았어요. 2초가 빠르군. 아버지는 노트에 적으셨어요. 집에 돌아오셔서 아버지는 궤종시계를 정확히 맞추곤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기차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숙모가 그곳에 안 계셨기 때문에 코리는 아버지에게 궁금한 모든 것을 물어볼 수 있었어요. 코리의 아버지는 코리의 어떤 질문이라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정직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때때로 아버지는 코리가 어떤 사실을 알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때는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코리야, 너 시계 부품이 가득 들어있는 무거운 가방을 들어 옮길 수 있겠니? 아니요. 아니요, 아빠. 그건 제게 너무 무거워요. 라고 코리가 대답했어요. 코리야, 바로 그렇단다. 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내가 가방을 나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네 나이로 알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들이 있단다. 그런 것들은 엄마와 아빠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 거지. 코리는 아버지를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사실 코리의 아버지는 코리의 또 다른 아버지를 많이 생각나게 했거든요. 코리의 아버지는 코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기억나게 해주었어요. 그분은 코리의 아버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코리는 주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처럼요. 이 말은 코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코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예수님께 그녀를 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혹은 여러분과 더 이상 함께 살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슬플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비웃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잠시 생각하며 주 예수 사랑 기쁨 어린이 구원 찬송 듣고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보죠.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안나 숙모는 항상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셨어요. 그녀는 그것을 아주 맛있고 깔끔하게 차려놓았어요. 9명이나 되는 식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때때로 한 덩어리의 고기와 야채 몇 개, 그리고 감자 몇 개만 있을 때에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어요. 안나 숙모는 완전히 공짜로 텐폰 가족을 위해서 일한 것은 아니었어요. 매주 아버지는 그녀에게 1길러씩 주곤 했어요. 1900년대 초에는 그것은 상당한 액수였어요. 종종 수요일에 빵가게 아저씨와 정육점 아저씨, 그리고 야채가게 아저씨에게 돈을 줘야 할 때가 되면 돈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안나 숙모에게 가서 속삭이곤 했어요. 안나, 길더 좀 가지고 있는 걸 있니? 안나 숙모는 항상 길더가 있었어요. 안나 숙모는 자신을 위해서 결코 그 길더를 써본 적이 없었어요. 코리의 집에는 때때로 9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텐분 가족들은 손님들을 항상 환영했어요. 손님들이 오면 특별한 시간이 돼요. 식탁 위에는 선교를 위한 헌금을 드리는 작은 깡통이 놓여 있었어요.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머니는 그 작은 깡통에 1센트짜리 동전을 넣었어요. 그리고 축복 상자라고 불렀어요. 그날 저녁 손님이 2명이 왔는데 그것은 축복 상자에 1센트를 넣기에 합당한 좋은 이유가 되었어요. 사실 안나 숙모는 2명의 손님이 더 오시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수프를 좀더 묽게 하고 감자를 몇개더 깎아야 했어요. 손님들은 묽은 수프와 보잘것없는 고기 덩어리를 상관하지 않았어요. 코린의 가정을 보니 정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네요. 우리 친구들의 가정은 어떤가요? 늘 사람들로 가득하며 돈이 없어도 서로 주안해서 섬기는 코리 가정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여러분, 코리네를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도 코리네의 가정처럼 환경은 넉넉하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여서 축복 상자에 선교 헌금을 했듯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코리의 행복한 이야기 듣도록 하죠.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